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괴뢰군 보호전광들이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우리의 전략시설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최대 규모에서 감행했습니다. 호전광들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부대들과 미국 남조선 연합사단 괴뢰군 부대들로 합동부대를 편성해서 우리의 핵 및 로켓 기지들을 비롯한 전략시설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데 기본 초점을 둔 특수작전 훈련을 불려놓았습니다. 해마다 이 훈련에 가담해온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이번에 전례 없이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특수요원들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목표물에 침투하는 공중강습 훈련 등이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괴뢰군부 배당한 이러한 불장난 소동을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 훈련 과정에 육해공군 무력을 동원해서 또다시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